이후 지던들도 다시 뜨면 첫사랑의 모든 것은 잊혀지겠지. 한입둘이 떨어지는 첫꽃들이 다시 필까. 첫사랑의 아픈 마음이랑 사라져라. 첫꽃들이 다시 필까. 첫사랑의 아픈 마음